안 나오고 믿기지도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진짜 1위 후보 만들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더 열심히 하는 라이즈원 대표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어떡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떨려요 진짜. 긴장 긴장 긴장 와 내게 한다면 너무 놀라서 눈물이 뭔가 안 날 것 같아.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.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.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.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쳐다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아이스와 축하드립니다.